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강성미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였잖아요. 저는 1월 1일에 새날 새해 새 아침에 엄마와 함께 유기농 현미 떡국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따끈뜨끈한 그런 현미 떡국을 좀 드셨나요? 여러분, 채식을 부탁해도 신년을 맞이해서 두 살이 되었어요. 우리 박은주 PD님이 처음 팟캐스트 방송 업로드 한 게요, 2017년 5월 25일 날 처음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살이 되었다지 뭡니까. 2019년 한 해에는요, 더욱 보람찬 채식 생활 이야기를 많이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팟캐스트가 그동안 팟빵이나 유튜브에서만 그 청취자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해요. 1월 마지막 주 주말 금요일을 이용해서요, 비건 페스타라는 그런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그곳에 한 부스를 참여하게 됐어요. 잠깐 비건 페스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까지요, 이 3일간 양재동에 있는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채식 박람회 거든요.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비건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많은 업체들이나 채식인들이 즐겁게 만남을 가지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요. 이번 강남에서는 거의 처음 열리는 채식 전용 박람회라고 하거든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노선하고도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참여들 해보세요. 사실 이 채식인들은 평소에 먹을 때도 뭐 그렇지만 외식할 때 정말 두 배 세 배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이거는 동물이 들어갔는지 또는 물고기가 들어갔는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신경 쓰면서 또 먹고요. 사실은 뭐 환경이나 동물을 해치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옷을 살 때도, 농산물을 살 때도 정말 이 아름다운 옷이 가죽이 들어갔는지 또는 털이 들어갔는지 정말 많은 걱정을 해서 저는 오리털, 파카 뭐 이런 거 전혀 사용 안 하고 가방도 다 우리는 비닐 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죽인가요? 비닐인가요? 뭐 이렇게 다 확인들 하고 또 원산지를 보고 또 원료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물건을 골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 비건 페스타는 동물 털이 들어가지 않은 옷, 친환경 세제, 채식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든가 잡지, 또 온라인으로 밖에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채식 아이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실은 저희도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대 행사가 있거든요. 이 부대 행사는 상품뿐만이 아니고요, 베지닥터 임동규 선생님, 그리고 채식 음식의 치유 전문가인 동양 철학을 하신 이도경 선생님 등 다채로운 강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마 행사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비건 메이크업도 있어요, 여러분. 또 화장품, 저는 뭐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지 않지만 우리 또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은 화장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오셔서 이런 것들도 참가할 수 있게끔 해보시고요. 이날 우리 팟캐스트 방송팀, 우리 채식을 부탁해 팀은요, 뭐 할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박은주 PD 님하고요, 저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현장 녹음을 진행해 볼까 해요. 현재 팟캐스트는 80편 정도가 제작이 돼서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이 현장에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81편을 제작해서 목소리를 조금씩 녹음해서 올려볼까 해요. 저희가 미리 대본을 조금 준비해서 1, 2분 정도의 짧게 녹음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나가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나오시게 되면 꼭 저희들과 이렇게 녹음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방송에 참여하는 재밌는 그런 행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 티켓 초대권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유기농 문화센터 위치가 역삼역에 있거든요. 혹시 이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강남에 놀러 나오실 일 있으면 역삼역에 잠깐 들리셔서요, 유기농 문화센터에 초대장을 많이 비치를 해놓고 있어요. 한 장을 가지고 두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입장 가능한 초대권이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유기농 문화센터에 오셔서 받아가시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만날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설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목소리만 듣다가 만나게 되면 제가 쑥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도 드려볼 겸 그때 꼭 만나보도록 할게요. 채식을 부탁해 청취자분들 그날 많이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